끝없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넘어 물결같이 춤추던 님 무명무실 무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황혼에 젖은 산끝보다도 아름다운 아 나의 님 바람 못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아 인생은 나 인생은 나 인생은 나